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없는 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증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언론을 접하다 보면은 이런 제목의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 참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다 파헤치고 또 누군가는 궁지로 내몰리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용납하고 간과해 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그리울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고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두 선언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 살펴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조건 중 우선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편견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그야말로 온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외모라는 말, 이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안 예쁘다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도 외모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성형이 보편화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예 뭐 성형공화국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모가 직업을 구하고 또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외모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민족적 또 인종적 조건 따위들이 얼마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생활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하심의 원칙을 고수하시는 것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전혀.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원칙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서 다윗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주의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주의 인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준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분명한 원칙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을 하나님의 인자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심은 참으로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갚으실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실 대상, 즉 영생을 허락하실 대상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보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은 단지 착하고 뭐 순하고 뭐 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말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한 것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될 때에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심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조건 참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참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참는 고난이어야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목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까에 집중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그만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어디다 버렸는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악한 모습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비로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원칙들 앞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함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고 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 앞에서 저희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여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